HUBS. 원나라, 이웃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원나라 이웃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20년 전 미국으로 향합니다. 나는 지금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어. 천국에서 만나자. 너무나 사랑해. 안녕. 내가 다시 너한테 전화를 걸 수 있기를 바라. 2001년 9월 11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에 타고 있던 브라이언 스위니가 아내 줄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입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줄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고 이날 브라이언을 포함한 2,977명은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향하던 여객기 4대가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하며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46분 알카에다 테러범 5명이 납치한 아메리칸 항공 AA-11편이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 중 북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AA-11편은 북쪽 타워 93층과 99층 사이에 충돌했으며 항공기는 크게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에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16분 뒤 오전 9시 2분 AA-11편과 마찬가지로 테러범 5명이 납치한 유나이티드 항공 UA-175편이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라고 하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테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UA-175편이 남쪽 타워에 충돌한 후 35분 뒤 오전 9시 37분 테러범 5명이 납치한 아메리칸 항공 AA-77편이 워싱턴 인근 펜타곤에 충돌했습니다. 그 후 오전 10시 3분 테러범 4명이 납치한 유나이티드 항공 UA-93편이 펜실베니아 주 생크스빌에 추락했습니다. 2002년 11월 17일 결성된 9.11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UA-93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납치범들과 충돌하여 또 다른 테러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저행했다고 합니다. UA-93편의 테러범들은 원래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치된 4대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246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부상 등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2,606명 사망, 펜타곤에서 125명이 사망하면서 9.11 테러로 19명의 납치범을 제외하고 2,9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그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요. 9.11 테러 이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비행 완전히 강화되었고 미국에서는 공항과 비행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국 또한 설립되었죠. 테러가 발생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들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보안 및 안전 강화에 힘썼습니다. 2001년 5월에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반미 이슬람 무상단체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테러단체 수장 한 명의 죽음이 세계 시민들로 하여금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2001년 10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 전쟁은 지난 4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선언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년간 이어온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제 성과를 이뤘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8월 말 철군을 완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IS까지 재등장해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 때문일까요? 지난 2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1만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년 전보다 테러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이 4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인 2010년 40%에 근접한 결과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테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목적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보다 값지지 않다고 밝혔죠. 테러로부터 세계 시민들을 지키는 것은 한 나라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들을 막고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지난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테러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그리고 9.11 테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11 테러 2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용석,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